미리 바로 말해줄게. 나 지금 5천만원짜리 시계 찾지만 아름다운 훨씬 낫겠지 babe. 네가 원한다면은 잘게. 허세 따위는 안 통하니까. 너 정말 신기한 여자. 나를 노력하게 만드니까 baby. 우리 oh yeah. 둘의 밤을 상상했어. 그 어느 일 한 몸에 tattoo 보여줘 if it's alright. 너 말해줘 네 마음 바래지고 baby 같이 올라가자 하루 위로. All I wanna do is keep it with you. 너의 몸에 그린 것만 같은 미소 오늘 일상처럼 네 마음 내 시도. All I wanna do is keep it with you. 어떻게 내 맘에 네가 들어오려 해. 쉽게 빠질까봐 위험해 보여 조심하려 할 때. 움직여지지 않아. 널 보는 내 시선이 내 몸을 감아. 하나로 엮여 너만 나. 이제부터 아무도 풀지 못해. 뻔하지 않게 우연 같지만 나 baby. 너의 말할게 내 마음 바로 지금. 그래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.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. 네가 원한 대로 내 대답은 me too. 이제부터 널 부르게 해줘 마구.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.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뒤에 너와 함께가 생략돼 있지. 요즘 인기 많은 교포 바들과는 달라 김치 향기가 배이지. 덕분에 난 뭐라 호랑해. 딕달린 옷은 방에 쌓여가고 비싸 밤에 입어 편하게. 이젠 너는 나 나는 너로 구분 짓고 올라 wanna do 라고 말해 편하게. 너의 옆자리를 상상할 거고 그곳에는 내가 있게 될 거야. 그리고 너의 대장 담아건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될 거야. 그 말해 저 니 마음 바래지고 네 마음 바래지고 네 마음 바래지고